수 그냥 멍하니 보고 있죠. 가지 말라, 가지 말라. 또 사랑한다, 사랑한다. 말 한마디 못한 바보였죠. 무엇이 서운했었나요? 무엇이 힘들었나요? 둘이서 하는 사랑을 나 혼자 왜 날